Praise the Lord, everybody. 예수님의 이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I was glad when they said unto me, "Let us go into the house of the Lord." 저는 기뻤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교회 같이 가자 하실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Hallelujah. Amen. We are so glad to be here again this evening and to be with all of our distinguished leaders. 우리 오늘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훌륭하신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Praise God. And I see that we have some guests here, and I didn't know some of them last night, but we're happy to have Brother and Sister Duke from the United States. They're visiting. 어제 밤에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이렇게 뚝 형제님과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And his uncle is Brother James Stark, who travels all over the world preaching the gospel. 그 삼촌 되신 분은 제임스 스타크라는 분인데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And we love this family.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So happy to have Sister Chanel. Where is Sister Chanel Oliver? Would you stand in here? Chanel? Sister Chanel? There she is. She's way in the back. Oh. Look, look, everybody. See? That's... All right. The angels all sit up there. And I know I'm missing somebody here, but it's again so nice to be with Brother and Sister. Oh, yeah, yeah, yeah. Brother and Sister Dale Arnold. Dale and Abby Arnold. They're up in the balcony, too. They flew in from China, and they got in here around midnight, I think. 어저께 비행기 타고 오셨더니 아마 미드나이트는 밤 12시쯤 도착이 될 수 있습니다. And so we're just so glad to have all... You know what? This is... You can't call this Korean camp. You have to call it Korean International Camp. 이거는 한국 캠프가 아니고 한국 국제 캠프입니다. Now, Superintendent Kang, he treated the board members to a wonderful meal today. 오늘 조계단님 강 목사님께서 임원 목사님에게 대접을 하셨는데 엄청난 대접을 하셨습니다. This evening, I was sitting there and I ate for about 1 hour. I was just eating. They had things that I knew what they were. And then like the sheet that came down from heaven for Peter, there were many things that I didn't know what they were. But Brother Khan had also prepared pig's feet. Hallelujah. Everybody say hallelujah. Hallelujah. Wow, pig's feet. You know what? I don't think you can go to heaven until you eat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기 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You have to have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꼭 먹어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It will make you a better person. 그러면 우리를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And even though it comes out of the ground, I think it comes from heaven. 물론 그 음식들은 땅에서 나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So every time I come to Korea, I try new things. I like the food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새로운 음식들을 먹고 지금은 살찌고 또 살찌고 살찌고 합니다. 올 때마다 좋은 음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for your kindness, for your wonderful hospitality. 여러분의 좋은 친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And we just love being here. I have been excited to come to this camp. 저는 정말 기대하고 왔습니다. 이 집회 오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And especially because Sister Sean is able to come with me. 그 이유는 저 안에 Sister Sean 사모가 주 옆에 계시기 때문이죠. I wish you could all get to meet her. 아, 여러분들이 저 아내를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And she's just such a great help to me in the work. 정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저는 아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저를 잘 도와주시죠. Were those all pastors' wives that were singing in the choir tonight? Was that? 오늘 사모님들 찬송 불렀죠. 격정하셨죠? That was absolutely beautiful. I videoed the whole thing. 너무 좋았고요. 제가 비디오를 다 찍었습니다. 그 찬송 부를 때 너무 좋았습니다. Because we know that behind every good pastor there is a wonderful woman of God. 저는 압니다. 좋은 목사님 뒤엔 좋은 사모님 뒤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Let's give our pastors one. Preach. I have enjoyed the music. I want to thank all of the musicians, the drummer, the keyboarder, the singers, the guitarists. I like that music. 정말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들, 피아노 치신 분, 드럼 치신 분들, 기타 치신 분들 너무나 찬송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Hallelujah. That's great. And I see that Superintendent Martin over here on the drums. Maybe he's going to play for us. I don't 우리 광 목사님 지금 우리 총정님하고 집회 회장님께서 지금 드럼 앞에 앉아 드럼을 친 모양입니다.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tonight. 저는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 want you to stand up to your feet.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If it's possible for you, please stand here.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십시오. And we're going to read two verses of scripture. 우리는 두 개의 성경구절을 읽겠습니다. Thank you, Brother Chen, for your nice comments and remarks. 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we love and appreciate our older Korean brethren that are senior ministers of the gospel. 우리 정말 연세가 드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We're reading 1 Corinthians chapter 14.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Did you know that 1 Corinthians is in the New Testament? 고린도전서가 신약에 있는 줄 아시죠? And chapter 14, verse 7 and 8. 고린도전서 1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Now, if you don't want to enjoy this service tonight, you don't have to, but I'm enjoying this service. 여러분들 오늘 집회를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는 너무 좋습니다. And there are wonderful things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It says, and even things without life, giving sound, whether pipe or harp, except they give a distinction in the sounds, how shall it be known what is piped or harp? For if the trumpet give an uncertain sound, who shall prepare himself to the battle? 꼭 피리나 금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금으로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막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And so tonight I'm just going to preach for a little bit on this subject, giving a pure, clear sound. 저는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하실 때 분명한 소리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려 합니다. Turn to somebody and shake their hand and say, and you may be seated.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약속하시고 앉아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Well, that's wonderful. I go to some churches, and when they're told, asked to shake somebody's hand,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은 아 여러분 누가 악수하십시오 하면은 they turn and look and see who is that.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And when they say, you know, we're happy in the Lord, I'm so happy.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Well, let me tell you, if you're happy in the Lord, please notify your face. 여러분 정말 기쁘면 얼굴이 나타나십시오. It's time to rejoice in the Lor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입니다. Time to worship God.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Music and Koreans are very famous around the world for music.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들 음악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과 알고 있습니다. Not just K-pop. K-pop 하듯이 그게 아니고요. Not just Gangnam Style.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But you are excellent concert pianists, and you are great at classical music. 그리고 하드 피아노도 잘하고 또 클래식한 And of course, when we were in school, I don't know the Korean version, but we were taught the music scale. 그리고 우리가 학교 있을 때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음계를 배웠습니다. The music scale was, and the children all had to sing Do Re Mi Fa So La Ti Do. 우리는 그렇죠. Do Re Mi Fa So La Ti Do 하고 합니다. Sister Kim, that's amazing. Next tomorrow night, Sister Kim will be singing a special. Oh, I'm so excited. How many learned the music scale? 여러분들 음계를 다 배우셨죠? 다 배우셨죠? Do re mi fa sol la. Concert a very famous opera singer is that the opera singer puts his hands together. 여러분과 콘서트에서 음악을 부르는 사람 다른 것은 그들은 손을 이렇게 앞에 놓습니다. And he goes. So we all learned that music scale when we were in school.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음계를 잘 배웠습니다. But not everybody in the world learns that music scale. 그런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 그 음계를 배우지 않습니다. See, that one is the foundation for all our music. 그런데 어느 세계를 가나 그는 음계의 기본적입니다만. When you have the screen on, you can read the notes. 그리고 우리가 스크린 나오면 그 노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It makes us all so that we're on the same page.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죠. Now, my mother and father went to India as missionaries in 1949. 1949년 저의 부모님들은 인디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That's 68 years ago. 우리가 68년 된 이야기를 합니다. And they began to study the language. 그들은 인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The language in South India is very difficult. 근데 남쪽 인도의 언어는 아주 힘든 언어입니다. They're talking very fast. 그리고 말을 할 때 저렇게 하십니다. 가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They talk really fast. 그 말을 빨리 합니다. But they don't say anything more. 그리고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You talk slow in Korean, but you say more. 여러분들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만 많은 뜻이 있습니다. So one day, the language teacher said to my mother and father, "Can I sing a song for you?" 근데 하는 그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 부모님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But the Indian music scale is different. 근데 인도 음계는 다릅니다. They don't use do re mi fa sol. 그들은 도레미파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hey have their own music scale. 그들은 다른 음계가 있습니다. It's called sa re ga. sa re ga. And it goes like this. Sa re ga ma pa da ni. 근데 그 선생님이 찬양을 하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And my mother and father thought he was just clearing his voice and getting ready to sing.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아, 워밍하구나 목소리 지금 준비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He said, "Did you like my song?" 그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말하기를 당신 저 음악을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He was warming up, they thought, but he was actually singing his song.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이 워밍업 안 하는데 그들 살찌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How did you like my song? 그러면서 내 노래가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But to my mother and father, they were learning the language. They had no understanding about Indian music. 근데 그때 언어를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They didn't know anything what the teacher was doing.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걸 하나도 몰랐습니다. But when you study Indian music, then all of a sudden that becomes very clear. 근데 여러분들이 인도를 배우면서 음악을 배우면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정확하게 귀에 들어옵니다. Indian music does not have 4-4 time. 1, 2, 3, 4. 인도의 노래는 4 time? 뭐 이거 답니다. Their music goes all over the page.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페이지 여러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Their music is...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음악을 듣고서 이거는 음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You see, music should excite your emotion. 근데 사실 음악은 우리 감정을 excite 움직이게 됩니다. All the scope of human emotion can be done through music. 우리의 감정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You can have sad songs. 우리가 슬픈 음악도 할 수 있고. You can have happy songs. 그리고 기쁜 것도 할 수 있고. You can have powerful songs. 그리고 아주 높이 있는 그러한 음악도 부를 수 있고. You can have some songs that are based upon the rhythm. 어떤 때는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음악을 할 수가 있고. Music is a way to interpret the soul.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Now I said that for a reason.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If I don't understand the sound, it means nothing to me. 제가 만일에 누구의 소리든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And Israel was supposed to give a clear sound to the nations.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아주 명확한, 분명한 소리를 들려줘야 했습니다. God gave to Israel the Holy Scriptures.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위탁했습니다. But Israel was not living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So when the world saw Israel,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there was no clear sound. 그게는 분명한 소리가 없습니다. The purpose of scriptures was to help the world to understand who God was. 사실은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이걸 봄으로 인하여서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And just listen to me for a moment. 저의 말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In the book of Isaiah chapter 1,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When you go home, read chapter 1 of Isaiah. 여러분들 가서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Because it's an amazing chapter.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In verse 3, 3절을 보면은 Sister Kim, read that for us.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Yeah. A cow knows his owner. 소가 자기 주인을 안다는 것이고. And the ass, the donkey knows his master's place. 그리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집을 안다는 것입니다. But Israel doesn't know who their God is. 근데 이스라엘 자신은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몰랐다. Every night a cow comes back to his owner, to his master. 왜냐하면 나귀는 밥만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옵니다. But Israel did not know how to find God.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줄 몰랐습니다. Read verse 6. 6절을 보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헌데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Israel were the people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But they were sick. 그들은 아픕니다. They had an internal disease. 그들은 내부의 질병이 있습니다. It could not be fixed with medicine. 그는 약으로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They could not heal other nations because Israel themselves were sick.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아프기 때문에. God has placed the church in this world.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해서 놓아두셨습니다. You are to give a certain sound to the world.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야 합니다. But if the church is sick, 만일 그런데 교회가 아프다면은, if the church is not right in its heart, 그리고 마음에 옳지 않다면은, then nobody will come to a sav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God wants the church to give a certain sound.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위탁해 주시고. Okay, just wait a minute. Verse 13.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승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아멘. Israel was observing all the outward events and important dates. 그들은 그 7일은 잘하셨습니다. 뭐든지 안식도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It's like sometimes Christians when they come to church on Sunday.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주일날 나옵니다. They're not interested in church. 사실 그들은 흥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They're texting. 왜냐하면 와서 그들은 문자 보내고 They're doing a lot of things.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they're keeping the Sunday service. 그래서 교회는 나옵니다만 But their heart is somewhere else. 근데 자기 마음들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죠. And the word of God shows us that sinners cannot find Christ if the church is only keeping the date. 근데 우리가 많이 죄인들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한다면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All right. Let's go to a couple more. 여기 한 두 줄 더 읽겠습니다. Verse 15. 15절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All of Israel's prayers were an outward show. 그들의 기도는 그 치에 불과했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preacher who was waiting for the musician to come to the piano? The preacher before the church service started, he was waiting for the musician to come to church.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뮤지션들이 밖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And the piano was over here, but the organ was over here. 피아노는 이쪽에 있고 올간은 이쪽에 있습니다. And he was walking and he was saying, "Oh, hallelujah, praise God, praise God." 그 목사님은 그러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Then he asked the piano player, "Where's Flossie?" Flossie was the organ player, but she didn't come to church. 그게 피아노 치는 분입니다. 올간 치는 분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He asked the piano, and the piano player said, "I don't know where she is." 그래서 피아노 치는 분은 So he comes over here, o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He walks back, he, now he's getting upset because the organ player should have come to the church. 이 오르간 치는 분도 지금 교회 분명히 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진이 나옵니다. Where's Fossey? 그래서 묻습니다. She's not here, where is she? 지금 그 자매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Then he said, oh hallelujah, praise God.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Glory to God, glory to God, glory to Go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Where's Fossey? 그러면서 아주 또한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Then he said, oh, praise Flossie. Oh, praise the Lord. Oh, 찬양합니다, Flossie. 존경합니다, 주님. How many times we're praying here, but our brain is over here? 얼마나 우리는 얼마 동안 기도할 때 여기에 기도를 하는데 One of the greatest weapons of the devil is to stop our powerful praying. 우리에게 원수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끔 하는데. I am standing here today because church after church after church prayed for me and God healed me from my heart attack. 저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심장마비 걸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When the church begins to pray powerful prayers, 교회가 아주 능력 있는 기도를 했을 때 Then the sinner will come in the door 그러면은 밖에 있는 죄인도 들어옵니다. And they will feel the anointing of God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낍니다. And they will say, the Lord is there. Hallelujah. 그들이 말하기를, 오,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Oh, hallelujah. Let's read another verse here. Verse 22. 22절을 읽겠습니다. Just listen to this verse.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Israel had taken something pure and mixed it to make it impure. 이스라엘은 순진한 것을 가지고 다른 불순진한 것을 믹스해가지고 아주 불결하게 만들었죠. Do you know what, you want to know an old story? An old story is that the church There are some people who always want to bring into the church some worldly fashions and worldly ideas.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아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패션들, 패션에서 유명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If you live like the world, if you act like the world, if you dress like the world, then maybe we can win the world.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드레스를 입고 세상 사람과 같이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But if you live like the world and dress like the world, then I think you are like the world.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옷을 입고 세상 사람과 같이 말을 하면은 아마 내가 세상을 좋아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Do you know when I was growing up as a boy in India, we used to take a coin to the market to buy some things. 저는 인도 있을 때 동전을 가지고 마켓을 갑니다. 뭐 사려고. And you could give the coin to the shopkeeper. 그 코인을 그 상점 주인에게 줍니다. And the shopkeeper could look at the coin both sides. 근데 그 주인은 그 코인을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위도 쳐다보고 밑에도 쳐다보고. He wanted to check, is this a real coin or is this a copy?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But he didn't just look at it. 근데 그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Looking is never enough. 우리가 본다는 그것으로 주기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He would take his finger and go bing like that.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그 동전을 탁 치워봅니다. Because he was listening for a certain sound. 왜냐면 그 띵 할 때 소리가 들립니다.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If it just went, it was not a real coin. 만약에 그 소리가 뜻 하는 소리면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Because the real coin was made from silver. 왜냐면 진짜는 끈으로서 만들기 때문에 소리를 들립니다. And when he clipped the coin,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it gave a 띵 띵 하는 소리가 And then he took the coin and gave the goods to the people. 그는 그 돈을 받고 그 대신 물건을 줍니다. It's not just about looking good on the outside.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But there needs to be a clear sound coming from the inside. 그래서 우리는 속에서부터 분명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We don't just look and act like Christians. 우리는 보기와 말로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But there needs to be something in our hearts.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People look at you and say, They're Christians.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m. 그리고 어떤 분이 보시고는 아, 진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 Oh yes, that's a certain sound. 그것이 바로 분명한 소리입니다. Now in Korea, you have a 1,001 note. 우리 한국은 1,000원짜리가 있죠. You have a 5,001 note. 5,000원짜리가 있고요. You have a 10,000. 만원짜리가 있고. Now as I'm going up, you're looking and you're very interested. You're more interested because I'm giving bigger numbers. 제가 지금 돈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자꾸 숫자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Then you also have a 50,000 note. 그 5만 원짜리 있거든요. Wow, that's good. I like to see that. I like the 50,000. 저는 정말 5만 원짜리 좋습니다. Those look really nice. 아, 이게 보기 좋죠. So 1, 5, 10, 50. 그래서 1, 5, 10, 50가 있습니다. Now, if I give to you, if I try to give to you a 25,000 note, 아, 제가 여러분에게 25,000원짜리를 준다면은, what will you do?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You'll look at me and say, "Oh, he's a crazy foreigner." 아마 나를 보고서는 너 좀 미친 사람이야. 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our money. 우리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Brother Sham, you're crazy. 아, 샤몽신, 당신 미친. Because in Korea we don't have 25,000 won. 우리나라는 25,000짜리 없거든요. Let me tell you, in Korea, 1,001 note is worth much more than a 25,000. 한국에서는 1,000원짜리가 25,000원짜리가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왜? Because the real is always worth much more than the fake. 왜냐하면 그 진짜, 막 천원은 진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And I'm glad that the church can be real. Hallelujah. 저는 감사한 것은 교회가 우리가 진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How are we going to win the world to God? 우리가 죄인, 밖에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It's when the church becomes real inside and outside. 우리가 밖으로나 안으로 우리가 진짜가 된다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If the trumpet gives an uncertain sound, 만일에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상한 노래를 소리를 낸다면은 Who will prepare himself for battle?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The soldier, he can stand there, he can have a nice hat, he can have a beautiful uniform. 아니 군인이 다 유니폼을 입고 딱 서가지고 있지만은 And he's standing at attention. 아주 주의하고 있습니다. And he is to give the call.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의한 소리를 내면은 아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The trumpet is the language that is understood by the army. 이 트럼펫은 우리 군인들에게는 언어입니다. And the trumpet sound does four things. 그리고 이 트럼펫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First, it calls the soldiers. 첫째는 군인을 부릅니다. Secondly, it guides them in their marching. 두째는 행진으로 인도합니다. Thirdly, it calls them to battle. 셋째는 전투의 신호입니다. And fourthly, it is a signal. 그다음에 넷째는 시그널입니다. It is a signal to go forward quickly. 그리고 돌격하는 신호가 있고요. It is also a signal to go back. 또 전진하는 후퇴하는 신호도 있고요. And God has ordained the church to have a clear trumpet sound.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한 소리를 내게끔 하셨습니다. And we must have a clear sound in three things.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로서 세 가지를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First of all, in our teaching, in our doctrine. 우리 교리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Secondly, in our unity.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And thirdly, in our worship. 그리고 우리의 First of all, let me ask you about our doctrine.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 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Doctrine is simply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Do you understand the power of the cross that we sang about?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In India, there was a large conference that we were having. 우리 인도에서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Suddenly, a woman, she jumped up and she ran outside. 근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일어서더만은 밖으로 나갑니다. She was full of evil spirits. 왜냐하면 악한 영을 도주한 자예요. She could not stay in the church. 왜냐하면 그게 집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What happened? 무엇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The church was singing about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영적에 대해서 찬송을 했을 때 Oh, hallelujah. We need to sing about the cross.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There's power in the cross. 왜냐하면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Oh, yes, hallelujah. Hallelujah. It was the cross that defeated Satan. 이 십자가가 완전히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Do we understand justification? 여러분, 의로움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What about regeneration of the Holy Ghost? 중생에 대해서 아십니까? Do we understand the power of holiness?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Ladies, it's so wonderful to see the way that you're dressing. It looks, that is very godly. 여러분들 아주 드레스도 잘하시고 아주 정말 거룩하게 보입니다. In simplicity and modesty, what a wonderful testimony. 그리고 아주 간단하시면서 심플하게 그렇게 드레스했어요. Because our holiness is what is on the outside, but also it is on the inside. 우리 거룩함은 밖으로만 아니고 안에 있습니다. And we must have the right doctrine. 우리가 분명한 교리를 가져야 됩니다. Are we honest in business?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업할 때 정말 정직합니까? Do we try to cheat somebody? 누구를 거짓말하려고 합니까? And the apostles, the Bible says the apostles filled all Jerusalem with their doctrine, with their teaching.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말씀으로서. The second thing that we must have a certain sound is unity. 우리는 또 정확한 음성을 내야 되는데 바로 연합하여서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If you will go to the country of Nepal, every house has a lot of bells because they are a Hindu nation. 우리가 나팔에 가면은 What did you say? Bells, ringing bells. 나팔에 가면은 벨이 많이 있어요. 가면마다 벨이 있어요. 벨이 많이. There is a truth that is known about bells. 우리 벨에 대해서 그게 아무 진리가 있습니다. Some bells, we have a lot of bells. I have collected a lot of bells in my house. 저는 많은 벨을 콜렉트가 집에 가면은 많은 벨 종류가 있습니다. But if a bell is cracked, 근데 그 벨이 금이 가면은 it does not ring.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a bell that has a crack. 그래서 금이 난 벨은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If the church is divided, then it will not give a certain sound. 근데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면은 소리를 분명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If there is division in the church, then the church is weak. 근데 만약에 교회가 분열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약화됩니다. It starts with the leadership. 시작은 어디입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It also goes to the church members.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갑니다. Why do we have so much confusion in the church? 왜 교회에 많은 혼란한 일이 일어납니까? It's because the church is not giving a pure sound. 왜냐하면 교회가 분명한 소리를 들리지 않기 때문에. Church division weakens the church.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때는 교회를 완전히 약화시킵니다. And there is a very interesting thing that happens in India and Pakistan. 여러분들 인도와 파키스탄에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In fact, the Time magazine and magazines around the world, they have done big stories about the border crossing between India and Pakistan.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타임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일어난 그 기한 보드라인, 그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Many, many years there has been a division in the country. 파키스탄과 인도는 수년 동안 분리가 돼 있어. But every night at sundown something special happens. 근데 기이하게도 매일 저녁 해가 질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 There is a stadium on the India side and there is a stadium on the Pakistan side. 파키스탄 쪽과 인도 쪽에서 Every night, about 10,000 come to the India side and come to the Pakistan side.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한 10,000 만 명도 모입니다. 두쪽 다 이렇게. Because they are going to see a very special thing that only happens once every day. 근데 그들이 온 이유는 그걸 보기 위해서 스페셜 일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모입니다. There is one gate. 문은 하나예요. And it separates India from Pakistan. 그 문 하나에 저쪽은 파키스탄, 이쪽은 인디아. Those countries have fought three wars. 그들은 세 번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In 2002, they were. We thought they will have a nuclear war. 2002년에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마 원자폭탄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And everybody fled from the border. Nobody was there. 그래서 그 경계 라인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But here's what happens. 근데 이렇게 됩니다. Every night at sundown. 해가 질 무렵에는 매일 밤. The best, the finest Pakistani soldiers, very tall, much taller than me. 파키스탄 군인들은 유 목사님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분들이. And on the other side, the Indian soldiers, they look very tall and very strong and handsome. 그 인도 사이에서도 군인들이 아주 strong, 강한 군인들이 모입니다. They do a show on both sides. 네, 두 쪽에 다 나타나는. It's a big ceremony. 네, 세리머니. And foreigners are allowed to come near to the big gate.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I have watched as the soldiers they march like this toward the gate. 저는 봤습니다. 군인들이 그 게이트를 통해서 아주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then the trumpet sounded. 그 다음에 트럼펫이 소리를 냅니다. On one side, first you could hear a clear trumpet sound. 근데 아주 분명한 소리가 파키스탄 쪽에서 나고 인도 쪽에서 나. And then on the other side, you could hear the same sound. 다른 인도 쪽이나 파키스탄 쪽에서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And they gave a long blast of the trumpet. 그리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불러간 소리가 납니다. And then they gave another long blast. 또 한 번 더 소리가 나. And the flags of the two countries they came down slowly.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 국기들이 내려옵니다. And then finally one more long blast of the trumpet. 한 번 더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And they took the flags of each country and they folded them very carefully.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국기들을 이렇게 폴드 짓습니다. And the soldiers on the India side, they gathered, got one part of the gate, and they moved it quickly open. 그리고 인도에 있는 군인들이 게이트 문을 빨리 열기 옵니다. And the soldiers on the Pakistan side, they gathered it and they moved it back quickly. 그리고 파키스탄에 있는 군인들도 빨리 그 문을 엽니다. And for 5 minutes, the opening was there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re was no barrier. 5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경계의 문이 열립니다. It was wide open. 완전히 열립니다. And people on both sides they clapped and cheered. 그러면은 두쪽 다 너무 좋아서 손뼉을 칩니다. Some of the people on the India side had relatives in Pakistan. 근데 인도에 있는 분들이 가족들의 친척이 파키스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Some from Pakistan had relatives over there. 또 파키스탄에 있는 분들이 인도에 자기 친척들이 있습니다. And for 5 minutes, they were waving, they were crying, because what a wonderful thing that they could see their relatives. 그 5분 동안에 자기 친척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울면서 기뻐합니다. It was like for 5 minutes, Unity came to those two countries. 5분 동안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가 됐는데. Let me tell you that the sun is going down on our generation.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지금 햇빛이 해가 지고 있습니다. It is time for the church to be united.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연합할 때입니다. We are not opposing parties. 우리는 반대하고 서로 돌리는 때가 아닙니다. We are not separate sides. 우리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We are not individuals fighting against individuals. 우리는 개인이 개인에게 다투는 일도 없습니다. It is not leadership against leadership. 그리고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어요. Because we only have one leadership.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리더십에서 Jesus Himself. 우리가 만일 5분 동안 우리가 완전히 원함이 될 때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ere nobody talked about somebody. 아무도 루스 목사님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무도 박지선 대해서 말하지 But instead, we prayed for each other.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지선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And when we see somebody doing wrong, we pray for them. 우리가 어떤 분이 잘못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The church is much more powerful with a united body.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가 연합했을 때 완전히 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Oh, hallelujah. Hallelujah.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stops the world from coming to Jesus Christ. 한 가지 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일은 And that's a divided church. 교회가 분열이 되었을 때 오지를 못합니다. Jesus got down with a towel and he washed the feet of the disciples. 우리 예수님은 타월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The Lord of Heaven who created them. 우리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A few years ago, when I was in the country of Thailand. 제가 몇 년 전에 타일랜드 나라에 갔습니다. They were having some division in the church. 교회에서 분열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And they asked me to preach one night in the service. 그들은 저에게 설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날. Now you preachers will understand this. 여러분들 교육자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함께 알고 계십니다. When God gives you a message to preach, that's a wonderful th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주실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You can't wait. You want to preach it. 왜냐하면 그러면은 빨리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Well, I was supposed to preach that night. 그날 밤 저는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But God had not given me a message.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I did not feel anything. 근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I could not get a message from God.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받고 싶었는데. But the Lord kept telling me, you get somebody to go and get a bucket of water. 근데 제가 감동을 받기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가서 bucket of water, 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And you get a basin and a bucket. 그래서 그 베이슨하고 바켓에 그 박스켓에 물을 채워 왔습니다. And You wash the feet of the general superintendent.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조회장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Lord, this is not a message. 와 하나님 이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But God didn't give me any message.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So I just got up. 저는 일어서서. I called for the general superintendent to come. 조회장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I took the water. 저는 물을 가지고 와서 I put my tie like this. 넥타이를 뒤로 돌리고 And I got on my knees and I took my shoes, socks off. 저는 무릎을 꿇고 신과 양말을 벗고 I rolled up my sleeve. 제 슬리퍼를 이렇게 개고 And I said to the superintendent, God has only told me to do one thing tonight.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here to wash your feet. 난 오늘 이곳에 당신의 발을 씻으러 왔습니다. And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began to wash his feet.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I was weeping and he started to weep. 제가 눈물을 흘릴 때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There had been division in the church. 왜냐하면 그게는 분명하게 교회가 분리돼 있었어요. But I prayed for the leadership that night. 그래서 그날은 제가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And later we all went out and began to pray with the people. 근데 나중에 전부가 누구를 한 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No one had their eyes open. 아무도 눈을 뜬 사람이 없었어요. They were all weeping. 왜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A spirit of the Lord moved into the place.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And God's wishes were fulfilled that night.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By this shall 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If you have love one to another,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you may not like me.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That's not the important thing.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God has placed us here to reach the world.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은 우리는 밖에 나가서 지금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We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우리 모든 개인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We have different kinds of churches. 우리가 교회도 다릅니다. That's not the important thing.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It's that we give the certain sound that we love one another. 우리는 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야 됩니다. In closing. 제가 결론을 맺겠는데요. We have to give a certain sound of worship. 그다음에는 우리는 분명한 소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The purpose of worship is not to stand and have people think what a nice singer I am.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 저 사람 찬송을 참 잘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Or that people will say, oh wow, can you ever play that musical instrument? 와, 저 사람은 정말 기타를 잘 치구나 피아노를 잘 치구나 이게 아니에요. I'm going to close by telling you a story that I think will help us.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Worship is for two things. It should bring the presence of God.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고 And it should bring us to Him.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In the country of Sri Lanka, there was an elderly Roman Catholic woman. 스리랑카의 나라에 어떤 여자가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인으로서. Now in those days, the United Pentecostal Church was very, very small. 그때는 우리 UPC가 아주 적을 때입니다. We had one. Church that had about 30 or 40 believers. That's it. 그때 순남교회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이 한 30명뿐이었어요. They met in a small building on a very small road. 그리고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제가 희한한 일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This Roman Catholic woman, Sister Janes.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 여인은 이름이 젠즈라는 여자입니다. She was so discouraged in her heart. 그는 낙담하여서 마음에 낙담이 되어서. And that day she said, "I am going to take my life."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려고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And she got up from and left her house. 그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She was walking down that small road. 근데 지금 걸어서 조그만 길을 갑니다. It was on Sunday afternoon when that little UBC church was meeting. 그게 주일날 오후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나는 곳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A voice inside Sister Janes said, "You walk down this road and you go to the ocean and you just walk in the ocean." 근데 보이스가 들리는데 너가 이 길을 계속 가서 바다로 줄 가라는 거지. Don't stop. But just keep walking until the sea catches you and takes you away. 그래서 스탑하지 말고 계속 바다가 나오면은 바다에서 너 할 일을 하라는 것이. And so she began to walk. 그는 그래서 걸음을 그 길을 합니다. She left her house and she started down the little lane.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는 걸어갑니다. And as she was walking, she came to where the little United Pentecostal Church was. 근데 걸음을 걷다가 The UPC 교회 조그만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They were just meeting in a house. 근데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집에서 가들이 모였어. And as she was walking, she heard them singing. 그들이 그가 지나갈 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배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I'm sorry, but their music did not sound very good. 그리고 뭐 그 소리도 찬송 소리도 아주 위대한 찬송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They had at that time an accordion. 그들은 그때는 아코디언 뿐이었어요. Maybe they had a tambourine. 그리고 태무린이나. But and they, when they sing in Sri Lanka, they were singing so slow. 근데 스리랑카는 찬송을 부를 때 아주 천천히 부릅니다. I mean, when we sing a song here in Korea, you are singing fast. 우리가 한국에서는 찬양을 부를 때 아주 빠르게 부르죠. They sing in Sri Lanka at that time. They were singing slow songs, very slow. 근데 그때는 스리랑카에서는 느린 찬송을 아주 더 느리게 부르죠. And fast songs, very slow. 그리고 아주 빠른 찬송은 조금 더 느리게 부르죠. Only one speed for fast and slow. 근데 그분들은 너무 빠르게. And that was slow. 그리고 또 아주 천천히. So they weren't singing nicely. 그들은 찬송 잘 부른 것도 아니고요. And they weren't singing with a lot of nice music. 그리고 무슨 인스트루먼트에서 좋은 음악을 한 것도 아니고. You see, here's a woman who has an urgent need. 이 자매님, 젠틀맨님은 낙담하여서 이 마음에 지금 엄청난 낙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m talking tonight about the power of your worship.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경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s they were going, she was going, she heard the music. 그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And she stopped. 그래서 멈췄습니다. Because something hit her in her heart. 마음에 와서 가다기 때문에. One minute ago, she was going to commit suicide. 잠시 전에는 그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But now she heard Jesus, Jesus, Jesus. There's just something about your name. And as she heard that, footsteps turned and she walked into that church. 예수님 그 찬송을 들을 때 그 발걸음이 그 교회로 들어갔어. She went to the front, to the altar. 들어가서는 바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She said, "Oh God, save me."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And then she cried out to the Lord in repentance. 그리고 그는 울면서 회개했어. God filled her with the gift of the Holy Ghost.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경배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듣고 경배를 지르고 Just remember there's somebody out there that is dying. 기억하십시오. 밖에 어떤 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한 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우리 앞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릴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It's what will bring people to an altar and they can find this wonderful gospel.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I'm going to ask you to simply do something tonight. 여러분들 다 일어서 주십시오. I want to ask you to do something tonight in the wonderful presence of the Lord. 지금 주님의 프레젠스가 아주 좋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I don't know how you worship.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 잘 모릅니다. I want you to come forward here tonight. 여러분들 앞에 나오십시오. And I want you to just worship the Lord with all of your heart.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Not only will it bring you closer to God. 아니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뿐이 아니요. Not only will it bring God closer to you.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는 것만이 아니요. But it will also bring people who do not know Jesus. It will bring them to.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And it will make you love one another.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If you have had hard feelings against somebody.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쁜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도 치유가 됩니다. It is a good thing for you to simply remember them and speak their name and say, God, would you bless them?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사이가 좋지 않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Tomorrow night's a different service. 그리고 내일은 다릅니다, 완전히. But God is calling you tonight.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The Spirit of God is heavy in this place.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재하고 계십니다. There's an anointing of God that's here. 임재하심이 계십니다, 여러분. And I invite you to come.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내가 초청을 합니다. Would you come and would you worship the Lord? 나오셔서 예배하고 경배드리십시오. I want you to worship Him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